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그러나 몹시 친절한 51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어서 오세요. 우리 벌써 2강입니다. 선생님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강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느꼈을 수 있지만 선생님 원래 EBS에서 가장 자유로운 오프닝을 하는 몇몇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아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 선생님 모습으로 이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좀 즐겁게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난 1강에서는 선생님이 약간 좀 긴장이 있었어요. 긴장한 이유가 선생님이 갑자기 목 감기가 증조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우리가 그 촬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찍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목소리가 또 안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말을 하느라고 좀 긴장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2강에서는 선생님의 본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우리 힘차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도 여전히 1단원의 내용이긴 한데 오늘 나머지 부분의 내용을 다 털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학습 포인트는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은 어려운 내용은 이번에도 없어요. 그래서 측정이 무엇인가? 어림이란 게 무엇인가? 어림이라는 건 그 어리다 할 때 어림이 아니겠죠. 그래서 측정한다 이런 건 평소에 많이 말로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는 건데 그거의 정의를 그냥 좀 알아보는 뿐이다. 그 다음에 어림짐작하다의 그 어림도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그거의 정의를 좀 같이 공부하면서 구체적인 뜻을 알아본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측정의 정의를 쓰시오, 어림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이해하면 되냐? 측정 표준이란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측정 표준이란 거를 왜 만들어서 써야 하는가? 왜 중요한가? 그걸 이해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호와 정보를 구분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신호도 받고 많은 정보도 수집을 하잖아요. 평소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또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를 그냥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신호의 두 가지 종류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이랑은 다르게 개념 정리만 같이 해볼 거고 다음 시간에 같이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같이 선생님이 얘기를 들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그 풀이를 같이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연습한 적 있지만 연계 개념 한눈에 살펴보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네모칸에는 항상 한 개의 단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빼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정도로 해도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과학에서의 측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같이 볼 건데 그거랑 연계된 것은 여러분들 역시나 중학교 1학년 때 많은 것들을 배웠네요. 중학교 1학년 때 과학기술의 영향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냐면 인류가 과학적인 탐구로 발견한 무슨 원리와 함께 기술을 발달시켰고 그로 인해서 기기를 발명하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펼쳐졌고요. 그러면 무슨 원리겠어요? 우리 무슨 과목이야?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 원리를 발견했겠죠. 그렇죠. 과학적인 탐구를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무엇을 바꿨을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거니까 저 네모칸에는 충분히 많은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교재에서 생각한 답은 사고방식을 여기다가 넣으면 적절하겠다. 그렇죠. 어떤 기술, 어떤 과학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사고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뭐 천동설과 지동설은 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뭐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삶도 편리하게 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첨단. 앞에 첨단이 붙으면 보통 어떤 과학 지식보다는 뭐에 앞에 쓰죠? 기술 분야의 첨단이라는 말들을 쓰죠. 그래서 첨단 기술은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예시로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다음에 양자 요즘 뭐가 있어요? 양자 역학이 여기 들어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기술을 통해서 개발된 뭔가 실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양자 역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학 원리보다는 양자 컴퓨터 같은 그런 결과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역시나 중학교 1학년 때 과학과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대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현 세대 이후에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무슨 삶? 지속 가능한 삶이니까 풍요로운 사회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밑에 답을 보지 말고 나름대로 답을 좀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틀리면 뭐 틀리는 거고 사실 여기서 지금 뭐 시험 보는 중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런 삶을 살려면 과학기술은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과학기술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무슨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인류가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과 무슨 방안이래?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되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건 빈칸은 없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행동 방안이 예. 분리 배출, 그다음에 친환경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등의 그런 행위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테마를 같이 공부할 텐데 첫 번째 테마는 측정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은 뭘까요? 보니까 지금 밑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막 녹아내리고 있죠. 더워하고 있고 지상에서부터 100m 위에 있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오들오들 떨고 있고요. 지금 1.5m 위에 앉아서 그늘 밑에 있는 친구가 현재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대화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그 기온을 측정할 때 기준이 있을까? 라는 내용인데 A 학생은 기온 그냥 아무 데서나 측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B는 아니지 라고 하니까 B가 맞아. 지면에서 1.5m 높이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A가 그런 측정 표준을 정해두면 어떤 장점이 있니? 근데 지금 여기 이 A의 이 말에서 중요한 용어가 나왔죠. 측정 표준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해두면 어떤 장점이 있어? 그랬더니 정확한 기온에 뭐가 가능하다?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야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있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A가 다시 맞아. 만약 한 곳은 햇볕 아래에서 측정하고 한 곳은 그늘에서 기온을 측정하면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맞추는 게 우리 탐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기후 변화의 연구에도 유용하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되면 온난화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 오랫동안 기록하면 변화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셋째로는 날씨 일기예보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로 예측해야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보를 하는데 거기에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온이 정확해야 우리도 폭염이나 한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겠네.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정해야 한다? 측정 표준을 정해서 엄격히 지켜야 한다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요 내용 중에 측정 표준이라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우리는 또 눈치 코치를 기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본문으로 가보려고 해요. 자, 19페이지 옆구리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입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도구나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물리량의 값을 숫자와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두 글자, 뭐가 들어갈까? 도구를 써가지고, 장치를 써서 측정이라고 하죠. 오늘의 주요 키워드가 측정이거든요. 그래서 측정은 도구나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2번, 만약에 측정 도구가 없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물리량을 유추한다. 아,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어림이라고 합니다. 어림 짐작할 때 어림. 그래서 도구나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히 재는 건 측정, 그런 도구 없이 정보를 이용해서 유추하는 건 어림. 근데 만약에 도구가 있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어떤 눈금과 눈금 사이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OX 문제 풀어볼게요. 측정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밑에 있는 걸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측정값은 여러분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차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없다는 X가 답이거든요. 오차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게 재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측정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에 정확하게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거슬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느 정도 측정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값이 있을 거고 그거를 비교할 수 있다에 초점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러면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는 신뢰성 있게.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적절한 말을 한번 골라볼까요? 무엇, 어림 또는 측정 중에서 무엇을 하면 측정 계획을 세우고 측정 도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대요. 자, 근데 만약에 측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측정을 하나요? 아니죠. 어림을 먼저 하고 아,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도구를 쓰는 게 맞겠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 게 맞겠다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는 측정보다는 어림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과 어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팍 오죠. 그죠?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측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측정이란 도구나 장치를 이용한다. 뭐 자가 됐든 뭐 눈금 실린더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물체나 현상의 크기, 양 또는 정도를 숫자와 단위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그런 물리량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측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단위와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단위들, 저번에 SI 단위계 이런 것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위, 정해진 단위를 써야 한다. 그리고 눈금을 읽을 때는 만약에 이런 그 어떤 여기서 여기까지 눈금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길이를 잴 때 한 요 정도 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 눈금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한 칸을 10등분 해가지고 아 이게 10등분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왔다를 그렇게 해서 읽어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측정이 필요한 이유는 과학실험에서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딱 어떤 정해진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낸 다음에 비교도 하고 검증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도 제품의 품질, 효율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듣고 아 이렇게 맞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차란 측정값이 실제값과 다를 때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실제값이 있는데 다르면 이제 그게 오차에 들어가는 거죠. 측정도구의 눈금 자체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측정 방법 등으로 측정 방법을 써서 측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선생님이 올해 그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1학년 대상의 그 과목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학탐구 실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짜 할 수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과학 도구들, 그 기구들을 쓰는 수행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금 실린더 이렇게 주고 거기다가 용액을 담아놓은 다음에 자, 값을 읽어보세요 해서 이제 수행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눈금을 제대로 읽은 친구가 그래도 오차,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오차 범위 안에서 읽은 친구가 25명 중에 한 4, 5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저 값이 나오지? 이런 값들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측정하는데 익숙하지가 않구나.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측정할 일이 잘 없다는 거를 선생님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어떤 이런 도구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측정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면 그것도 늘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험 기능 같은 것들도 조금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을수록 이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차를 어떻게든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림이에요. 그래서 어림은 측정 도구 없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와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 양의 대략적인 크기를 추론하고 예측해서 근사값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1미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막 자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아, 저 사람의 키는 한 170은 넘을 것 같다라든지 뭐 180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어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이 어림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림이 왜 필요할까? 측정 계획을 세우고 측정 도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 아, 저 사람이 키가 한 180 정도 되는데 10cm 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 옳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그거를 잴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측정 계획과 수행을 돕고 그 다음에 측정 결과랑 비교해서 측정값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촉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림 짐작했을 때는 이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달라. 어, 왜 다르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생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로 지금 에라토스테네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배운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록상 세계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BC가 뭐죠? BC? 이 기원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 이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원전 276년부터 19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활동 시기는 그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라는 지역에 수직으로 세운 막대기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네라는 지역에 막대기를 하나 세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굉장히 거대하고 크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평행에서 이렇게 내리쬐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면 다른 지역에 세운 막대기에도 어쨌든 위에서 바로 이 빛이 내리 꽂을 테니까 이런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꼭 CNA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러겠거니 하고 어림짐작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그림자가 생겼더라. 그럼 이건 뭐지? 뭐가 잘못됐을까? 뭔가 잘못됐죠. 전제가 잘못됐어. 지구가 평평하다는 전제가 잘못됐구나를 여기서부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착안해서 이 그림자의 길이를 비례식을 활용해가지고 이 전체 둘레를 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물 안이 환히 내려다 보이니까 아 이게 바로 요 머리 위에 떠 있구나.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네. 왜일까? 아 지구가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를 전개하게 되었다. 지구는 둥글구나를 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0페이지입니다. 역시나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에 어떤 물리량을 도구나 장치로 측정, 그죠? 도구나 장치로 재는 걸 측정이라고 했는데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나 규칙을 무엇이라고 할까? 네 글자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측정 표준이죠. 측정 표준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측정 표준에는 표준화된 측정 무엇과 측정 방법, 도구, 물질 등이 있다. 측정할 때 우리가 일치시켜줘야 되는 게 뭐 방법도 있고 도구도 뭔가 그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고 물질도 표준화된 것들을 써야 되는데 뭐가 또 맞춰줘야 될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중요하게 배웠던 단위입니다. 단위를 표준화된 것으로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측정 표준 단위는 도씨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SI 단위계에서 기본량에서 기본량에 해당하는 양 중에 기본량 중에 온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본량의 단위로는 우리가 켈빈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도씨 쓰지만 이런 기본량의 단위로는 켈빈 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기온을 측정하는 표준 단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씨가 맞습니다. 우리 일기예보 봐도 다 도씨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력 측정 표준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럴 때 앞에 이렇게 계기판이 있죠? 그럼 속도를 어떻게 나타내더라? 미터 퍼 세컨드 초속으로 나타내나요? 아니죠. 우리는 시속을 씁니다.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죠. 시속. 그래서 뭐 60km 퍼 아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30km 퍼 아워 이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속으로 쓰진 않는다. 그래서 이건 X. 측정 표준을 활용하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표준을 쓰는 거겠죠. 그다음에 미터 원기의 단위는 킬로그램과 미터 중에 뭘까? 이거야말로 눈치 코치죠. 미터 원기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지? 미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의 단위는 미터겠지, 킬로그램보다는. 이 미터 원기의 원기는 뭐냐면 미터의 기원이 되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기구. 기원이 되는 기구. 그래서 미터의 기원에 해당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구조물이거든요. 그 철로 만든 구조물인데 그거의 단위는 미터를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측정 표준이란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고정된 값이나 규칙이다. 그쵸? 측정할 때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값이 될 수도 있고 규칙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법 자체. 자,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의 역할은 여러 사람이 같은 표준을 이용하면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든, 미국에서 측정하든, 세계 어느 곳에서 측정하든 같은 어떤 표준을 이용한다면, 그쵸?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은 과학, 기술,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비교와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겠죠. 자, 측정 표준의 종류는 아까 빈칸에 측정 단위가 빈칸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법도 표준화될 수 있고, 도구와 쓰는 물질 자체도 표준으로, 측정 표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시 등장했던 미터 원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미터 원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1미터를 얘를 기준으로 잡는, 그래서 기원이 되는 기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얘는 처음에 1미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1799년에 북극과 적도를 잇는 지구 자오선,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구가 있죠. 그러면 지구에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직선으로 잇는 거예요. 뭐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조금 옆에서 보면 이게 이런 느낌으로 될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최단거리로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을 지구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최단거리처럼 보이는 걸로 그어볼게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봤다고 치고. 자, 그럼 요거를 이게 천만분의 일로 나눕니다. 이 거리를. 그래서 천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우리가 1미터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이 미터 원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터 원기는 보관 환경의 온도, 습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마모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길이가 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측정 표준이라는 거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1983년부터는 1미터를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 왜냐면 빛은 1미터 동안 요 거리를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그 1미터를 구하려면 그거 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숫자만 봤을 때는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나? 저 숫자를 맞추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빛이 진공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더라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빛이 이동하는 거리를 가지고 그 1미터의 그 기준을 삼게 되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측정 표준을 어떤 것을 정해서 쓰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어떻게 재나요? 측정 표준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요거를 그냥 읽자면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1세제곱미터라는 요런 부피 안에 몇 마이크로그램이나 미세먼지가 돌아다니느냐, 그걸로 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한다. 그런 어떤 기준점을 삼는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한파주의예보. 우리나라의 기온 측정 표준 단위는 도시를 쓴다. 아까 그 빈칸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OX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쓸 때는 도시를 쓴다. 그리고 겨울철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씨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우리는 한파주의보라는 것을 발령을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혈당 농도. 요즘 그 젊은 층에서도 이 혈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워낙 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를 요즘 많이 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병 위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혈당 측정 표준 단위는 밀리그램 퍼 이거 뭐죠? 처음 보는 단위인 것 같은데 DL 뭐예요? DL 이게 바로 리터인데 앞에 붙은 게 대시입니다. 대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접두어 중에 대시라는 게 있었어요. 대시는 10분의 1을 의미하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리터보다는 그거 이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란 얘기죠. 그러면 밀리그램 퍼 데실리터로 표기를 하는데 126 밀리그램 퍼 데실리터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한대요. 자, 그러면 데실리터 데실리터를 리터로 표기를 해보면 이거는 0.1리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밀리리터로 바꿔보자. 밀리리터. 리터를 1000분의 1로 조각낸 것이 리터를 1000분의 1로 조각낸 것이 밀리리터잖아요. 그러면 0.1리터는 100밀리리터예요. 100밀리리터. 그래서 지금 이 데실리터 기준은 100밀리리터당 몇 밀리그램 들어있니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우유 한 팩, 작은 거 한 팩이 200ml잖아요. 그거의 한 반 정도에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느냐로 측정하는 게 혈당이다. 그러면 거기 안에 126mg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는 거예요. 약간 조금 더 의미가 와닿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위로 바꿔보면. 그래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은 데시벨을 씁니다. 데시벨. 우리 대시 배웠던 거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벨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뭐 39dB, 34dB 뭐 그런 규제의 그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동차 속력은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기준으로 시속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자동차 부품들도 각각마다 정해진 표준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벗어나서 만들면 시간이 지나서 부품을 공급받았는데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품의 규격을 지켜서 만들어야만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테마면서 전체 중에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호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뭔가 굉장히 뭔가 신성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뭐 AI와 쇼핑과 뭐 여러 가지 뭐 재테크 뭐 이런 것들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에 대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스마트 기기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래서 보면은 요즘 스마트 기기로 공부도 하고 건강도 챙긴다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블릿으로 강의도 듣고 스마트워치로 운동 기록도 할 수 있다.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전달되는 거야? 이런 질문 훌륭하죠. 어떻게 그런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지? 다 신호 덕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센서가 내 심박수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여기서의 포인트 중에 내 심박수라는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꿔준다는 거. 자, 그래서 기기에 전달한다. 아, 그러면 신호가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구나. 그렇지. 또 일상생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요리, 은행, 조명 조절 같은 것들도 다 처리가 가능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무선 신호로 작동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좀 평소에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보낸 정보가 선도 없이 저기에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써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기본 원리를 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는 진짜 신호와 정보의 집합체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굉장히 찬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적은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을 많이 올리고 싶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 줄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조절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중하위권 친구들일수록 그런 유혹을 잘못 견디고 계속 거기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의 뭔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꼭 그거부터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22페이지 옆구리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먼저 채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까지 나왔던 용어들 중에서 유추해서 쓸수 있으면 굉장히 눈치코치가 있는 건데, 일단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래요. 그 변화는 뭐 온도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광량의 변화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여러 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되는 것 자체. 두 글자, 뭘까요? 시옷, 히읗. 그렇습니다. 신호라고 할수 있죠.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신호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또 풀어서 보니까 조금 더 신선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여러 가지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아까 우리가 심박수 같은 거, 그런 어떤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 바로 센서라고 불렀죠. 그래서 앞으로 센서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연의 여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를 바꿔주냐에 따라서 앞에 무슨 센서인지가 이름이 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신호를 분석하고 변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신호 분석하면 정보가 되지. 그 다음에 빛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광 센서라고 하느냐. 자, 일단 센서는 뭐였죠? 센서란 뭐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였어요. 어떤 신호를. 자, 그런데 지금 빛을 감지해서 변환한데, 그러면 빛광자 써서 광 센서라고 충분히 부를만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보자. 자, 기온이라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그럼 기온으로 알수 있는 정보는 날씨가 맞을까요? 건강 상태가 맞을까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기온으로도 건강 상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정보는 날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조금 더 알맞겠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받는 압력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뭔가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센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뭘 감지한다고? 압력을 감지한다고. 그럼 뭐라고 불러주는 게 맞겠다? 압력 센서라고 불러주는 게 맞겠다. 그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제 잘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신호란 무엇인가? 신호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변화가 전달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신호가 된다. 자, 그래서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생기는 지진 변화, 온도, 압력, 전류, 뭐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달이 되면 그건 다 신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란 무엇이냐? 정보는 신호를, 아까 그 자연에서 발생한 그런 것들, 그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측정도 하고 분석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료로 변환을 한 것.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변환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그걸 측정해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정확히 어떤 크기로 발생을 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자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신호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기온. 기온은 뭐죠? 대기의 온도예요. 대기의 온도를 측정해. 그리고 습도를 측정해. 기압도 측정해. 이런 것들은 신호인데, 그걸 측정해서 종합하면, 아, 지금 현재 날씨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눈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를 알수 있다. 날씨라는 정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체온이나 심장 박동수, 이런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면 건강 상태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물체에서 반사돼서 눈에 입사된 빛 자체도 신호거든요. 그것도 신호야. 그러면 물체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위치 같은 정보를 우리 뇌가 종합해서 판단해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진파라는 신호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분석해서 발생이 어디서 됐는가, 규모가 어떠한가, 그리고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바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신호고 무엇이 정보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분리를 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튼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센서예요. 센서는 아까 뭐였어? 자연의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뭘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우리는 센서라고 통칭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센서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걸 하는데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이런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센서의 종류로는 그 밑에 다 설명이 돼 있지만 여기서는 이름만 선생님이 제시를 했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가 설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광센서. 뭐를? 빛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겠죠. 광센서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 설명하기로는 빛을 감지해서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전기신호의 전류나 전압이 바뀜으로써 그 신호를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자동 조명이나 스마트폰 화면 밝기 조절.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조금 밝은 데로 가면 화면이 더 이제 쨍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절해 주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학 센서는 뭘 감지하는 거야? 화학을 감지한대. 화학이라는 건 어떤 학문의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화학 센서는 어떤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 근데 보통 그 물질은 종류가 기체나 액체인 경우에 감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스 센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액체 상태, 뭐 이온 어떤 종류에 대해서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 거기 보면은 특정 화학 물질과 반응하여 전기 신호로 변하는 장치다. 기체나 액체 농도를 감지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캠핑족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농도 감지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센서는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산화탄소가 많이 축적되면 우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개를 운반하게 됩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우리가 질식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 농도 이상으로 가지 않게 그거를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센서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자, 가속도가 뭐죠? 속도가 더 늘고 줄고 하는 거를 보통 여러분이 가속도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럼 방향이 바뀌거나,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뀌는 것 자체도 가속도 센서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진다든지, 그럼 지금 속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라든지, 일정하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 또는 그냥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그런 것 자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는데 물체의 움직임이나 기울기를 감지해서 그 변화를 전기신호로 변환한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속도 센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조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운동에서 어떤 측정기기 같은 것들에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센서는 말 그대로 압력을 감지하는 장치겠죠. 그래서 압력을 감지해서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다. 그래서 언제 측정이 될 수 있냐면 뭐 혈압 측정할 때,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중에서 이 터치스크린도 이런 어떤 전자를 감지하는 방식이 있고요. 정말 이 누르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감지하는 그런 터치스크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일 때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가 이용이 된다. 그런 것들. 지금 이 그림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뭐 근접 센서, 뭐 가까이 왔는지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고, 여기 위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스처 센서 같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자이로 센서는 뭐냐면요, 이 가속도 센서를 보완할 수 있는 센서인데, 이 자이로 센서는 가속도 아니고 각속도를 감지합니다. 각속도는 이렇게 회전 운동할 때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운동과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을 감지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합했을 때 더 정확한 운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고, 지자기 센서는 우리 지구의 지자기를 이렇게 검출하는 것, 지구 자력을 검출해서 얘가 뭐 일종의 지금 이제 방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침반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뭐 밑을 향하고 있는지 위로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들이 여기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첨단 센서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점점 비싸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에도 요즘 각종 센서들이 내재가 되면서 점점 뭐 생산 단가도 올라갈 수 있겠고, 만약에 어떤 접촉 사고 같은 것들이 났을 때 그런 여러 센서들이 고장이 나면서 더 수리하기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수리에 어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점이긴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23페이지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와 불연속적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맨 앞에서 한번 이 용어가 나온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는 우리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아날로그 신호. 그런데 그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0 또는 1의 이진수로 표현되는 그런 불연속적인 신호를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곳에서 SF 영화 보면은 배경이 막 0, 1, 0, 1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디지털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어떤 정보의 활용으로 실시간 소통과 콘텐츠 공유가 가능해졌다. 여기서의 이 정보는 이 두 가지 빈칸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실시간 소통, 콘텐츠 공유. 요즘 이 콘텐츠 공유할 때 뭐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바로 디지털 세상이니까 디지털 정보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따 살펴볼 거고, OX 문제, 디지털 신호는 전송 과정에서 손상이 적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런 좋은 특징을 디지털 신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해야 정보를 처리하느냐. 컴퓨터, 스마트폰, 누가 봐도 디지털이 어울리는 그런 종류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고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부르는 노래, 요거는 뭘까? 선생님,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고 쳐요.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고 치면 이거는 0과 1로 나눠진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음이 연속되고, 그렇죠? 공기반, 소리반 해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 자연의 정보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자연에서의 여러 신호들인 거의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지진파나 온도, 압력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정보들, 그 상태 그대로의 정보들은 아날로그 신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른 데로 전송하거나 이 정보를 전송하거나 그 다음에 저장할 때 그 신호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이 그래프의 파형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이거랑은 다르게 0 또는 1, 이거 아니면 저거, 이진수로 표현되는 불연속적인 형태의 신호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상태 그대로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송 과정에서 손상이 적고 오랫동안 그 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가공하고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전송 과정에서도 잡음이 거의 없고 선명하게 전송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디지털 신호를 이용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는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디지털 신호는 1 또는 0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호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냥 만약에 보고 이거를 친구한테 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디지털 신호는 자 처음에 1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0이다가 다시 1이 되고 얘는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기들끼리 전송을 할 때도 이런 신호를 쓰게 되면 훨씬 손상이라든지 소실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신호의 변환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디지털 신호를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듣게 될 때는 이걸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그게 다시 여러분들의 스피커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야 돼요. 선생님의 이 말은 아날로그 신호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환을 할 텐데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신호의 변형이라든지 어떤 손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간격을 좁혀서 요거를 그대로 형태를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신호로 바꿨을 때 또는 그 디지털 신호를 다시 출력했을 때도 크게 손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 밑에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이라는 파트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는 뭐냐면 누구한테 물어봐서 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꺼내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개념 정리되어 있는 이 교재를 훑어보면서 다시 돌아가서 보고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까지 풀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는 뭐 아무렇지 않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보충해서 앞으로 알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 과정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